사납게 나 남자 조심해 겉모습이 얼어 여자 설레게 하는 남자들은 모두 늑대라 3일 만에 나의 손을 잡아버리고 사랑한다 고백을 하네 한 달 만에 내 입술을 훔쳐가고선 얼렁뚱땅 결혼하자네 사랑한다네 여자라면 어머니도 믿지 말라